대한민국은 섬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섬나라는 육로로는 바깥세상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뱃길, 항공길만 있을 뿐 땅으로는 바깥세계와 연결돼 있지 않죠.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반도국가였지만 이젠 섬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남북이 갈라지는 바람에 이렇게 섬 아닌 섬나라가 돼버린 것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갔다죠. 이 소식을 듣고 먼저 떠오른 생각은 참 서글프다, 처량하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문제를 우리 손으로 풀고 언제가 돼서야 이 기형적인 섬에서 반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TV 미니시리즈 남과 북의 테마 대전 서구 내동의 서효원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식목일이었습니다. 나무를 미래를 그리고 꿈을 심으셨으니까 이제는 통일의 희망도 함께 심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곡 남과 북의 테마로 띄워드렸고요. 자, 서울 광장동 현대아파트의 박은진 씨의 신청곡 다음으로 보내드릴게요. 이 곡만 들으면 괜히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곡이죠. 영화 Always 중에서 Smoke Gets in Your Eyes, J.D. 사우더입니다.

유리 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세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 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 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밤늦게까지 공부에 여념이 없는 학생 여러분, 인기 스타와 함께 잠시 쉬지 않으십니까? 스타 탐구 퀴즈, 행운의 노래방 등 다양한 프로가 준비되어 있어요. 700-8900번, 700-8900으로 여러분의 스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00-8900번. 지금 전화 가세요.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오, 다 안 끝났는데. 가요 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앤 더 오스카 goes to Al Pacino in Scent of the Woman. I was at an affair recently. Thank you so much for this, by the way. I was at an. 지금 듣고 계신 것은 올 제 65회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받은 알파치노의 수상 소감인데요. 그는 단상에 올라와서 수상 소감을 적은 쪽지를 막 뒤적이면서 찾게 되었었죠. 알파치노. 그는 이 시대 가장 뛰어난 배우 중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확실히 어떤 사람인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이 장엄하게 연주되는 런던의 한 음악회에서 한 젊은이가 감상에 열중하고 있는 나이 지긋한 중년 남자에게 다가옵니다. 당신이 알파치노인지 아닌지 친구들과 내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닌 것에 걸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중년 사내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그 청년이 내기에 졌다고 알려주죠. 알파치노와 같은 급의 인류 스타들은 어디를 가나 쉽게 눈에 띄고 또 군중을 몰고 다니지만 알파치노, 그는 그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얼굴을 반쯤은 분장으로 가린 영화 중의 배역으로서 관객에게 더 익숙합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비치는 그의 이미지조차도 정체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알쏭달쏭한 인물이 대다수였죠. 알파치노의 이런 분위기는 스스로 스타의 길을 거부한 채 항상 대중을 기피하려는 그의 성격에서 비롯됩니다. 아마추어 영화 감독이기도 하죠. 알파치노가 만든 영화 중에서 The Local Stigmatic은 단지 유명하다는 이유로 악한에게 고통받는 한 남자를 다룬 작품인데요. 이런 소재를 선택한 것도 그로서는 우연한 일이 아닌 셈이죠. 자신의 얘기였으니까요. 단역으로 연기 생활을 시작했던 알파치노의 데뷔작, 1969년의 작품 나탈리의 아침 중에서 듣겠습니다. 미 나탈리 중에서 나탈리, 로드 맥킨의 노래입니다. Natalie, Natalie, every day's a new day, so take every day as it comes, each one by one, count them on your fingers, make the ones that linger your own snowy silver white, all shiny bright, shiny bright. Natalie, Natalie, even little girls know when rain goes, the rainbows all shine. And a part of the rainbow's glow will touch only you, and you'll go on your way singing one day, someday, that day. 그다지 매력이 없는 뉴욕의 한 소녀가 패티 듀크의 큰 공연에 출연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는 조금 가벼운 멜로송 드라마죠. 나탈리의 아침, 미 나탈리. 여기서 알파치노는 단역으로 처음으로 데뷔했는데요. 그 중에서 로드 맥킨의 노래로 들으신 나탈리였습니다. 알파치노의 연기는 결코 요란하지 않지요. 대신 깊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폐부를 찌를 듯한 강렬한 눈빛은 그가 지닌 내면의 고독을 유감없이 드러내고요. 그래서 그를 지켜보느라면 꼭 뭔가를 숨기고 있을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까지 느끼게 하죠. 알파치노의 이런 신비로움은 그의 대표작이 된 대부의 마이클 글레온의 이 역의 이미지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대부 시리즈 전편에 걸쳐서 이 알파치노를 기용했던 코폴라 감독은 처음 책을 읽었을 때부터 알파치노 얼굴을 떠올렸다고 하네요. 그만큼 마이클 역은 타고난 그의 몫이었죠. 차가울 때는 차갑고 뜨거울 때는 뜨거울 줄 아는, 그러니까 극도의 절제와 광기를 함께 지니고 있는 알파치노. 코폴라 감독은 대부의 성공을 이런 그의 힘과 분위기 덕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Godfather Awards 듣겠습니다. Thank you. Godfather Waltz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대부 1편에서 침착하고 냉정한 청년 마이클에서부터 16년이 흐른 뒤에 제작된 대부 3편에서의 늙은 대부까지 이 세 편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알파치노의 연기 세계를 모두 경험할 수가 있죠. 특히 대부 3편에서 그가 연기하는 대부 마이클은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고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패밀리에게도 배신당하는 비극적인 주인공입니다. 이 역할을 맡는 동안 내내 알파치노는 리어왕을 머리에 그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촬영 현장에서 곧잘 그 리어왕의 대사를 중얼거렸습니다. 어둠과 아름다움, 하늘의 발톱. 이것은 리어왕이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이들에게 공격을 당한 뒤에 권력과 부가 가져다 준 고통을 하늘에 대고 절규하는 모습이었죠. 알파치노는 대부 마이클과 리어왕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대부 3편 중에 고향 시실리에서 오페라 공연을 준비 중인 아들이 모처럼 모인 패밀리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요. 알파치노는 그 옛날 적에게 목숨을 잃은 첫 아내를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 장면 들어보시죠. I've invited you all here to celebrate my son's first appearance in an opera house. He will be appearing in about 3 weeks. Seven cards, two down, four up, one down. Theater Massimo. One-eyed Jacks are wild. In the opera Cavalleria Rusticana. It's Cavalleria Rusticana, Dad. Cavalleria. I think I got tickets to the wrong opera. I've been in New York too long. Anyway, you will all receive tickets. Come on, Tom. Dad, I've got a present for you. Also? Me. That's you. It comes from the town of Corleone, and it's authentic Sicilian. And I learned it for you. Brucia la luna in cielo, e io brucio d'amori. Fuoco che si consuma come lume cori. L'anima ghiaccia, dolorata, non si dà pace, ma chi m'ha nuttata. Lo tempo passa, ma non aggiorna. Non c'è mai soli, si non torna. Brucia la terra mia e a brucia lume cori. Chi si ti dà acqua idda e io si ti dà muri. A quella canto la me canzoni. Non c'è nudo casa faccia allo barconi. Brucia la luna in cielo e io brucio d'amore. Fuoco che si consuma con... Wonderful, beautiful, my love. And then she died. My trusted bodyguard. Planted a bomb in my car. She drove it before I did. Why is such a beautiful country so violent? History. You know, Mom was telling me about the old. 대부 3편 중에서 아들의 노래를 들으며 아내를 회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대부에서의 마이클처럼 이탈리아계 이민 2세대인 알파치노는 브롱크스주 근처 할렘가에서 성장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그를 마론 브란도라고 부를 정도로 알파치노는 일찍부터 그 재능을 인정받았는데요. 맨하탄의 예술 고등학교에서 연기를 배우지만 곧 자퇴하고 말죠. 병든 어머니를 대신해서 생계를 꾸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그는 경비원, 이삿짐 센터 일꾼, 극장 관리인, 우체국 직원 이런 여러 직업을 전전하면서도 연기의 꿈만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그 유명한 액터스 스튜디오에 입학합니다. 더스틴 호프만과 동기생이었죠. 이곳에서 정통 연기법을 공부한 후 알파치노는 연극 무대에 섭니다. 그리고 그 야성적인 눈매가 널리 인정을 받아서 영화계로 진출하게 됐죠. 그의 야누수적인 이미지 때문일까요? 데뷔 이후에 알파치노가 맡은 역할들은 대부분 다소 비정상적인 인물들이었죠. 사건 해결을 위해 동성연애자로 위장하는 경찰력의 광란자, 크루징이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약 같은 암흑가의 군주, 스카페이스, 또 코믹한 갱 두목, 빅보이 역으로 그의 연기력의 깊이를 증명한 닉 트레이시, 이런 영화도 있었죠. 그 중에서 특히 그의 연기가 압권을 이뤘던 영화는 아마 75년 작품인 Dog Day in Afternoon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일본 제목이 늑대들의 오후인 이 영화는 사랑의 시련, 설피코 이후에 시드니 루멧 감독과 알파치노가 다시 콤비를 이룬 또 하나의 대표작입니다. 20년형을 선고받아 지금도 실형을 살고 있는 은행 강도, 이 실화를 다룬 영화에서 알파치노는 양성연애자로 등장합니다. 그가 은행을 털게 된 이유는 동성연애 상대인 레온의 성전환 수술비를 위해서죠. 겉은 은행 강도지만 내면은 누구보다도 순수한 도덕주의자 소니, 알파치노. 그가 2시간 동안 보여주는 자기 파괴적인 삶의 연기는 정말 충격적일 정도죠. 영화 중에서 알파치노가 인지를 하나 앞에 세우고 은행문 밖으로 나와서 TV 인터뷰를 합니다. 이 인터뷰 내용은 생중계되죠. 그때 그가 담당 형사와 설전을 벌이는데 인질극을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은 오히려 이 은행 강도에게 박수를 보내죠. 그 장면에서의 알파치노의 광적인 연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What? Kiss me. When I'm being fucked, I like to get kissed a lot. Come on. You're a city cop, right? Robbing a bank's a federal offense. They got me on kidnapping, armed robbery. They're gonna bury me, man. I don't want to talk to somebody who's trying to calm me. Get somebody in charge here. I am in charge. I don't want to talk to some flunky pig trying to calm me. You don't have to be calling. What's he doing? Will you get back over there? What are you moving in there for? Will you get the fuck back there? Get back there. What's he doing? Look at him. Will you get over there? Go back there, man. Get over there. Will you? He wants to kill me so bad he can taste it. Oh God, I was going to kill him. Erica! Erica! Will you? Erica! Cattle town and fit to burst on each other. I can see you sitting eating apples in the evening, the fruit juice flowing slowly, slowly, slowly from your body, living like a lusty fly. To burst on each other. Oh, if only I could nest up in the cradle of your cabin. 영화 Dog Day in Afternoon의 타이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비디오 제목으로는 사랑의 파도라고 나와있는 Sea of Love 중에서 Sea of Love, Phil Phillips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알파치노와 엘렌 바킨이 공연했던 사랑의 파도 중에서 필 필립스의 노래였습니다. 연기 경력 20년이 훨씬 넘는 알파치노지만 출연작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결코 돈 때문에 배역을 선택하지는 않겠다는 그의 고집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거 외에도 그간 배우로서의 휴지기를 많이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죠. 85년의 실패작 Revolution, 혁명 이후에 4년 동안 스크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는데요. 대신에 그는 연극 무대에 열중합니다. 자신이 직접 세운 극단에서 브레이트의 희곡을 연기해서 토니상을 두 번이나 수상했죠. 그 뒤에 다시 스크린에 컴백한 작품이 조금 전에 노래를 들으신 사랑의 파도, Sea of Love입니다. 매혹적인 살인용이자 엘렌 바킨을 체포하느냐 마느냐. 이런 가림길에서 그녀와 사랑을 나누는 알코올 중독 형사. 이성과 본능의 딜레마를 표현해내는 그의 냉정함과 어두운 얼굴 표정이 인상적인 영화였죠. 90년대를 맞으면서 이제 50줄에 들어선 알파치노. 그 자신이 그다지 순탄치 않았던 인생을 살아온 탓일까요? 이제는 완연한 중년의 내음이 풍기는 그에게서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라 평범한 한 남자로서의 삶의 깊이가 배어나옵니다. 에이즈와 비디오 시대를 살아가는 하층 계급의 사랑을 그린 프랭키와 자니, 이 영화 속에서의 요리사 자니에게서 우리는 또 다른 그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됐죠. 영화 프랭키와 자니 중에서 드뷔시의 달빛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듣습니다.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멀어지려고 하는 프랭키에게 밤중에 자니는 이 프랭키를 위해서 TV 라디오 방송국에 전화를 하죠. 그 심야 방송 DJ에게 이 곡을 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둡기만 한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 마치 한 조기 빛처럼 흘러나오던 곡 드뷔시의 달빛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알파치노의 연기 세계로 봐서는 좀 특이한 배역이라고 느껴지는 평범한 서민 자니. 하지만 이 두 중년 남녀의 아픔과 섬세한 내면 세계를 표현했는데 이 알파치노와 상대역 미셸 파이퍼의 호흡은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죠. 이제는 어느 정도의 경지에 도달한 이 두 사람의 연륜을 가슴 가득 느끼게 한 영화였습니다. 또 과장 없는 이 두 배우의 연기 덕택에 아주 따뜻하고 성숙한 사랑이 느껴지는 멜로드라마였고요. 자신의 명성을 해칠 것이라는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엉뚱한 배역을 선택해서 결국은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알파치노. 그는 전통적인 스타의 길을 답습하는 대신에 조금씩 자신의 연기 세계를 확장해온 타고난 연기자입니다. 이민계 배우에게 유난히 보수적인 아카데미 역시 이런 그를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간 여섯 번의 고배를 안겨다 준 오스카도 마침내 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연기자의 길. 이것이야말로 자신에게 내려진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하는 알파치노.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배우입니다. 그의 연기가 영화를 끌어간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아요. 오스카의 한을 풀어준 여인의 향기 중에서 듣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탱고 장면이 있죠. 어떻게 맹인인 그가 탱고를 하나도 출 줄 모르는 젊은 여인을 그렇게 멋있게 리드해 나갈 수 있을까 감탄을 자아내게 한 장면입니다. 포르우나 카베자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듣습니다. 영화 여인의 향기 중에서 탱고 추는 장면에서 흘러나왔던 곡 뽀르우나 카페자였습니다. 대전 중구 중촌동의 송홍진 씨, 경기도 안산 성포동의 이영선 학생께 다음 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가시나무새의 테마, 제임스 고레이의 플루트 연주입니다. 영화 가시나무새의 테마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리언즈였습니다. 의정부 씨에서 오현영 씨. 자유는 진정 그것을 위해 싸울 때 얻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새삼 생각해 되었어요.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길어보는 지난주가 아니네요. 한참 전인 것 같은데요. 사라피나를 들으시고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새기게 됐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께서 저희 프로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 참 기분이 좋네요. 서울 신사동의 지정은 씨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쌍둥이를 출산한 막내 이모께 띄워드리고 싶다고 했죠. 영화 플라톤에 삽입된 사무엘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고요. 관악 봉천 11동의 이진영 씨, 서울 방배 4동의 한동희 씨, 대구 경상여고 박주영 학생께 모두 모두 감사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홍동식 프로듀서 저성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Fight the enemy. We fought ourselves. And the enemy was in us. The war is over for me now. But it will always be there. The rest of my days. As I'm sure Elias will be. Fighting with Barnes for what Ra called possession of my soul. There are times since I felt like the child born of those two fathers. But be that as it may, those of us who did make it have an obligation to build again, to teach to others what we know, and to try with what's left of our lives to find a goodness and meaning to this life.